벌써 7시인데 퇴근 안 해? 1번. 내일 만나. 2번. 늦게 와서 미안해. 3번. 오늘은 먼저 들어갈게. 4번. 일이 많아서 야근해야 돼.